널 위해 또 한 잔은 나를 위하여 그대여 헤어지는 우릴 위해 잔을 들어라 마지막 한 잔은 그리들의 추억을 위해 그대여 그리워질 그날 위해 남겨두어라 사랑은 손님처럼 만나는 것 사랑은 처음부터 없는 것 사랑은 끝이 없는 바다 위를 이렇게 폭주 보다듯 쓴 외로움 그대여 헤어지는 우리를 위해 잔을 들으라 만나는 것 사랑은 처음부터 없는 것 사랑은 끝이 없는 바다 위를 뜨도는데 이별은 이렇게 주보가듯은 외로움 그대여 헤어지는 우리를 위해 잔을 들어라 우리를 위해 잔을 들어라